시작.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간다. 아멘. 예,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표준 그리고 사역 방향과 목적을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으로 담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마교회의 DNA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비전 선언처럼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하는 그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그에 걸맞는 문화와 또 중점 가치를 다섯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의 DNA다. 그래서 하마교회의 DNA라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이었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마을교회로서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람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도답게 그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이 하마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고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함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또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모으자라는 뜻에서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두 번째 하마교회 DNA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DNA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찾는 이 전도,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세 번째 DNA는 찾는 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마교회로서 힘써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균형 있게 성장하시고 또 우리가 다 언약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해 가면 추구할수록 마땅히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초대교회는 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또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고 또 나눔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자라가는 그러한 공동체였고 또 그러한 자람이 있을수록 이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다운 관계를 세워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실버대학을 통해서 평일 우리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가족들도 주위 분들이 권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실버대학에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친구야 건강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또 함께 모임도 즐겁게 참여하시고 그러시다가 이 어르신이 주일날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시게 되고 또 그래서 학습까지 받으셨습니다. 학습 문답을 하면서 제가 그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리에도 앉아 계세요, 사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새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등록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 여러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등록하신 지 오래 안 되신 분인데 오히려 새로 오시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관심 가져주고 또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새가족 팀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방문하신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하신 분들에게 또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그러한 노력들도 이제 더 애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우리 새가족팀에 함께 섬겨서 또 함께 우리 새가족들을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고 싶은 분들은 우리 새가족팀에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김 전사님이 풍삼초 새가족반을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이 새가족반 시작을 통해서 풍삼초를 통해서 그 신앙 성장의 계기도 되고 또 함께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통로가 될 걸로 기도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또 생명의 복된 그러한 소식들을 찾고 찾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쉴 수 있는 그런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나무를 이루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찾는 이들이 우리의 한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또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마교회로서 성자의 감에 따라서 여러분 마치 청장년이 되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 그 요람에 적은 고향동 1% 캠페인입니다. 일찍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향동에 주민이 한 3만 뭐 한 5천 정도 잡아보십시다. 그럼 그 1%면 한 300명 정도 되겠죠? 이 300여 명의 성도들이 회집을 하면 그 수의 11조로 한 30여 명으로 우리가 그들을 기초로 분립 개척하는 것이 저의 기도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찾는 이 중심에 찾는 이 전도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저는 이 목표가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었을 때 올해가 우리 46주년이죠. 50주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마을교회 DNA는요, 안팎의 변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팎의 변혁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 교회 밖,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으로 밖으로 실감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여러분 개개인이 균형 잡힌, 균형 있는 성장으로 자라가신다면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밖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략 한 30여 년, 33년 정도를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가 짧으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또 비전을 갖고 사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은 당신의 그 짧은 생애의 목적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죄로 인해서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탄 마귀 귀신에 억눌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사회적이든 영적이든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사셨고 또 죽으셨고 다시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따라 사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제자들을, 또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마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자연스럽게 이 밖을 향해서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선한 이웃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있는 이 마을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만드신 작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이 땅 누군가에게는, 이 땅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 땅의 이 지역에게는 섬김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선한 일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람에 세 가지 정도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영적인 가족, 또 우리의 그 피를 나눈 육적인 가족들에게 또 다음 세대와 이 마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팎으로 선교와 구제와 또 장학과 또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동역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이 보내신 주권 선교사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러한 선교사다. 그걸 주권 선교사라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바로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나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그러한 주권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그러한 영적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원들,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사랑 실천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기도 하고 또 물질을 쓰기도 하고 또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명으로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 금식을 합니다. 각자 개인이 정해서 하기도 하고 혹 건강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빵 구제연금을 합니다.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교회 안으로 또 밖으로 구제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겨자씨 사랑방 사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역들 뭐 실버대학, 풀리웃교실, 영화교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는 겨자씨 사랑방 작은 도서관을 열고자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길이 닫혀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열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그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선명한 목적의식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세계를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으로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그런 기회들을 열어줄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고 있지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동 또 관산동 또 인근 지역사회에서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실천함으로써 섬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다섯 번째 DNA는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그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성경과 성령을 의존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재직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섬기는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는 우리 몸이 있는 곳에서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만큼이나 생활신앙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는 이 땅에 깨어지고 아픔에 함께 울고 온전한 샬롬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는 예배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루려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이 깨어지고 또 이 세상이 완전해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깨진 세상을 고쳐가고 생명을 확대하도록 은혜의 역사를 실천할 때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알지만 우리가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내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만물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하는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하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위로를 받으러 모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맞이하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또 중점적인 가치로 여기는 다섯 가지 DNA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양육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으로 진실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제 공동체가 되고자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찾느니 전도이죠.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로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팎의 변형이죠. 우리 교회 안과 밖으로 고양동, 관산동 이 인근 지역사회, 이 땅에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예배,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의존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로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로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밖을 향하여 우리 마을과 지역사회와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평강, 그 샬롬을 확대하면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